HUBS. "음악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한 영상이 있습니다. 원래는 굉장히 공포스러운 일촉즉발의 상황을 표현하는 장면이었는데 그저 흘러나오는 음악을 코믹한 음악으로 바꾼 영상이었죠.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상하셨다시피 영상이 하나도 무섭지 않다는 분들이 많았어요. 심지어는 코믹하게 느껴진다는 분들도 있었죠. 이렇듯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음악이 아닐까 합니다. 음악 한 곡이 영화의 분위기를 확 살려주기도 하고 잘 만든 OST 하나가 관객들 마음에 남아 번번이 회자되기도 하죠. 영화 음악 하면 거장의 엔니오 모리꼬네가 번뜩 생각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렇다면 한국에서는요? 오늘 인터미션에서는 한국 영화를 빛낸 영화 음악 감독님들과 함께합니다. 1막과 2막 사이 그 잠깐의 담소, 11월 28일 인터미션 시작합니다. 어서오세요. 인터미션의 김희훈입니다. 방금 듣고 오신 노래는 장기하와 얼굴들의 풍문으로 들었소입니다. 영화 범죄와의 전쟁의 그 위풍당당한 걸음이 저절로 떠오르지 않나요? 저번 주 엔딩에서 예고해드렸듯이 오늘은 기존의 인터미션과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영화음악 특별편. 어? 이거 어디서 들어본 노랜데? 싶은 곡들을 골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어떤 영화에서 나온 음악인지 맞춰보세요. 굉장히 쉬울 것 같죠? 가사 없는 음악도 많아서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음악 들어볼까요? 첫 노래는 가볍게 모든 청취자분들이 다 아실 법한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2020 6월 모의고사 국어에 이 지문이 등장해서 많은 학생들을 시험이 끝날 때까지 들썩이게 했던 요주의 음악이기도 한데요. 바로 2009년 개봉했던 영화 전우치 속 음악인 궁중학사입니다. 앞부분에 쿵짝거리는 소리만 들어도 도사란 무엇인가 하며 주인공의 대사가 자동 재생된다는 매우 유명한 장면이에요. 오히려 결말보다 이 부분이 훨씬 더 많은 사람의 기억에 남았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 음악을 만드신 분은 바로 장영규 음악감독인데요. 보건교사 안은영, 타짜, 곡성 등 많은 영화음악을 만드신 분이에요. 심지어 요즘 111범 신드롬의 주인공인 이날치 밴드의 프로듀서로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전우치에서는 국악은 따분하다라는 기존의 인식을 단번에 뒤집은 흥겹고 현대적인 음악을 작곡하셨죠. 간단하게 영화를 설명하자면 족자 속에 갇힌 도사 전우치가 500년이 지난 현대에 풀려나서 한바탕 활극을 벌인다는 내용인데요. 전우치 역을 맡은 강동원 배우가 아주 능글맞게 연기를 잘 해냈죠. 2009년에 개봉했던 이 영화가 사실 후속편이 나와야 했던 영화였다는 것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그런지 영화 속에서는 12요괴들이 채 다 나오지도 못했고 해결되지 않은 떡밥들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2017년에 영화 전우치 속편을 만들기 위해 시나리오 공모전을 개최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많은 영화 팬들을 설레게 했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이 된 지금까지도 별다른 소식이 전해지진 않았어요. 예전에 설이나 추석 특선 영화로 틀어줄 때마다 빼놓지 않고 봤었던 영화였는데 소식이 없다니 너무 아쉽네요. 자, 그럼 전우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기로 하고 다음 노래 들려드릴게요.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번 음악은 어떠셨나요? 알듯 말듯 하시나요?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2015년에 어마어마한 유행어를 만들어낸 천만 영화입니다. 한국인들에게 맷돌 손잡이를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그리고 이게 사라지면 뭐라고 하는지, 바로 어이가 없네. 아주 똑똑히 알려준 영화였죠. 바로 베테랑 속 음악, 베테랑 팀이었습니다. 워낙 유명한 영화라 모두 알고 계실 것 같네요. 영화 베테랑의 음악감독은 방준석 음악감독인데요. 공동경비구역 JSA, 사도, 도둑들 등 장르에 구애받지 않고 활약하고 있는 영화음악감독입니다. 특히 베테랑에서는 밴드음악의 요소가 코믹하고 유쾌한 액션씬을 보여주는 영화 전체 분위기와 참 잘 어울려요. 대부분이 알법한 영화들의 음악을 작곡해오셨다니 정말 대단합니다. 노래만 들었는데도 이 영화의 장면들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더불어 주먹이 운다, 신과 함께 등 방준석 음악 감독님이 참여하신 다른 영화들도 보고 싶어지네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이 드셨나요? 그렇다면 인터미션 끝까지 들어보시고 오늘 밤 볼 영화는 영화에 참여한 음악 감독을 기준으로 골라보시는 거 어때요? 너무 유명한 음악만 틀어드리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다 알고 계시는 영화더라도 오늘은 영화 내용보다는 음악을 더 중점적으로 짚어보는 시간이니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방금 듣고 온 음악은 영화 괴물의 한강찬가였습니다. 괴물의 음악 감독은 바로 이병우 감독인데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영화음악 감독 중에서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장화홍련, 왕의 남자, 국제시장 등 많은 영화 속 음악을 담당하셨어요. 아쉽게도 들려드리지는 못했지만 장화홍련과 왕의 남자 역시 음악으로 매우 유명한 영화입니다. 현재 이병우 감독은 음악감독, 기타리스트, 작곡가, 교수, 기타 디자이너로 꾸준하게 활동을 이어나가고 계십니다. 영화의 음악면에서도 내용면에서도 장화홍련과 왕의 남자는 여러분들께 꼭 추천드리고 싶은 작품입니다. 아직 이 작품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길 바라요. 장화홍련은 특히 엄청 유명하니까요.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한국 느와르물의 최고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명작입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등장인물들의 연기력, 스토리, 연출력 등 뭐 하나 트집 잡을 것이 없는 영화인데요. 바로 이 영화를 떠올리면 자동 재생되는 음악이죠. 영화 신세계의 빅 슬립 듣고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몇 번을 봐도 질리지 않는 영화인 것 같아요. 이 음악을 작곡하신 분은 정현수 음악감독입니다. 이 음악에서 처음 등장하는 소리는 바로 클라리넷 소리인데요. 영화는 전체적으로 어둠의 세계를 다루는 잔혹한 이야기지만 이 음악은 고운 소리를 내는 클라리넷이 곡 전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현수 음악감독은 소리가 예쁠수록 오히려 서늘함이 배가 될 것을 염두하고 곡의 방향을 정했다고 해요. 그 의도에 맞게 도입부만 들어도 영화의 서늘함과 등장인물들의 눈빛들이 아른거리는 것 같습니다. 정현수 음악감독은 이외에도 변호인, 숨바꼭질, 부당거래 등 많은 작품의 음악을 담당하셨는데요. 자, 이제 마지막 곡 남았죠? 뮤직 큐! 이 영화는 오늘 꼭 나올 거라 생각하신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요. 한국 영화가 세계 영화계에서 당당히 인정받았던, 지금 생각해봐도 아주 자랑스러운 그 영화죠. 바로 영화 기생충의 믿음의 벨트 듣고 왔습니다. 보통 영화 속 음악은 장면에 집중하느라 영화가 끝난 뒤에는 쉽게 잊곤 하는데 기생충은 조금 예외였던 것 같아요. 영화가 끝난 후에도 정말 선명하게 기억나는 음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믿음의 벨트가 대표적이었죠. 이 영화의 음악을 맡았던 분은 바로 정재일 음악감독입니다. 이 정재일 감독님께서는 박효신의 야생화도 작곡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의 말에 따르면 기생충의 전체를 관통하는 소리는 바로 현악기였다고 해요. 바이올린, 첼로와 같은 현악기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소리를 다이내믹하게 낼 수 있어서 이 영화에 적합한 재료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또 봉준호 감독이 이 대본을 쓰시면서 유럽 바로크 시대의 음악을 많이 생각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서양의 오케스트라가 떠오르지 않나요? 기생충 속 또 다른 음악인 짜파구리는 톰과 제리 음악을 만들듯 배우들 하나하나의 액션을 보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봉 감독은 정재일 감독에게 우아하지 않은데 우아한 척하는 음악을 주문했고 그 의도를 반영하여 탄생한 음악들이 바로 영화 기생충 속 음악들입니다. 설명을 듣고 나니 음악만 들어도 탁 와닿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오늘은 영화음악 특별편으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영화의 감초 역할을 톡톡 해내고 있는 음악들 알아봤는데요. 장영규, 방준석, 이병우, 정현수, 정재일 음악감독도 소개해드렸어요. 영화의 적재적소에 위치하여 멋진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데 한몫을 해주는 영화음악. 여러분들도 오늘 인터미션을 통해 영화를 보실 때 내용이나 배우뿐만 아니라 영화음악이라는 새로운 시선으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미션,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이석영, 기술의 강서연, 저는 김희윤이었습니다. HUBS